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68돌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9.1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최의 최고 성지 굶수산 태양궁전 광장을 찾은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을 우러러 인사를 올렸습니다.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어 명절을 환희롭게 장식했습니다. 한편 이날 수도 평양과 각 도 소재지 시 군들에서 청년 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습니다.